잔을 들어 건배 자고 생 많아서 오래 아껴뒀던 샴페인 마셔버리자고 그동안 뒤로 돌아보지 않고서 달렸지 앞만 보다 많은 것들을 놓쳤지 오늘 하루쯤은 전부 미워도 된다고 yo, yo, yo, yo. 준비됐지 스토리 타임 땀이 진 대신 널 찾고 밤이 붙여버린 날 걱정 말까 내가 산 진한 친구들 싹 불러 밤이 붙여버린 날 해 뜰 때까지 날 살릴 때까지 망가져도 어때 훨씬 재밌는데 마셔 시원하게 칵테일 여기 한 잔만 더 여기 한 잔만 더 춤추자 막 춤춰 Let's dance 부기연해 넌 유행하는 춤 다들 멀고 물거려 눈빛으로 사인 보내 You know what I mean I said Earth day Let's get it 준비됐지 스토리 타임 땀이 진 대신 널 잡고 밤이 붙여버린 날 내가 산 지난 친구들 싹 불러 밤이 붙여버린 날 해 뜰 때까지 날 살릴 때까지 밤새 뛰고 소리 질러 왜냐면 this party time 여기 출구는 없다고 밤이 붙여버린 날 알렉산더 찬이 피었잖아 도저 give me all the butter 오늘 나를 놓고 싶어 H1 노래 틀어 오늘 미쳐 날뛰어 걱정 말고 노라 기사는 어차피 대표님이 죄송합니다 다 알잖아 it's party time 땀이 진 듯이 널 잡고 밤이 붙여